네가 불행했음 좋겠다. 난 행복하지 않고 앞으로 사랑 않고 살아도 좋으니까 평생 그대로 후회하도록 기도해. 네가 불행했음 좋겠다. ¡Suscríbete al canal! ¡Suscríbete al canal! ¡Suscríbete al canal! ¡Suscríbete al canal! ¡Suscríbete al canal! ¡Suscríbete al canal! ¡Suscríbete al canal! ¡Suscríbete al canal! ¡Suscríbete al canal! ¡Suscríbete al canal! ¡Suscríbete Yes, I loved you but I hate you now. 네가 이제 어떻게 되든 나 괜찮아. 네가 널 사랑한단 말에 어떻게 감히. 넌 내가 전부라지만 난 네가 절대 아니. 착각하지만 너 없이 더 잘 살 수 있어. 반복하지만 네가 없어야 나 살 수 있어. 추억 그딴 건 걔나 줘버려. 욕 나오기 전 꺼져버려.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려. 네가 불행했음 좋겠다. 난 행복하지 않고 앞으로 사랑 않고 살아도 좋으니까 평생 그대로 후회하도록 기도해. 네가 불행했음 좋겠다. So sorry. 신선하게 굴지 못하고 널 욕해서 이 따위밖에 안 되나봐 못 뵈서. So lovely, 하던 사람이 ugly. The problem is 넌 내가 지난 기억에 맘 약해질 거라 안심해. 근데 어쩌지 이번엔 별로 안심해. 우린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는 척지 도끼도 끊지 못하는 이 사랑 아닌 정. 왜 서러워? 이해 못해 어려워. 내 입이 더러워. Stop crying. 우는 척마 역겨워. 정신 차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구속. 착한 척 약한 척 말고 차라리 묶어 두 손. 변명하지 마 그냥 zip your mouth. 헤어짐 죽는단 협박도 이제 싫잖아. You liar. I'm sick and tired. 이제 그 가여운 척한 얼굴 가면 벗고 그만 goodbye. 이 노래 듣고 있어 바로 네 얘기야. 기도 말고 저주해. 용서치마 복수해.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 다시는 연락치마. This is it my messages. I'm done with you. We can all with you. 네가 불행했음 좋겠다. 난 행복하지 않고 앞으로 사랑 않고 살아도 좋으니까 평생 그대로 후회하도록 기도해. 네가 불행했음 좋겠다. I'm sorry. 신선하게 굴지 못하고 날 욕해서 이 따위밖에 안 되나봐 못 뵈서. I'm sorry. No. 행복할 정도로 착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어떻게 안 그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So lovely, 하던 사랑이 ugly, so ugly. Ugly, so lovely. 하던 사람이 ugly. The problem is, we're never meant to be.